아,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0월 마지막 날이고 또한 뭐 10월달, 11월, 12월 되면 결산의 기간이라 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가 어떠했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았느냐, 다들 참 회개와 반성의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6장 8절과 마태오 5장 8절 이 두 군데 말씀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절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두 권 말씀 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만을 읽었지만은 이사야 6장을 다 쭉 보시게 되면 또 1장부터입니다만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궁중 목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청와대 담당 담임 목사죠. 담당 목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조인 유대 나라에 4대 왕을 섬겼어요. 왕 네 사람을 거치면서 궁중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바뀔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목사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큰 낙망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그 왕이 돌아가셨으니 전 국민이 다 슬픔에 빠졌죠. 이사야 선지자라고 또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럴 때에 참 하늘에 담이 없는 그런 위로와 축복을 받은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뭐 4대 선지자 중에 하나죠. 이사야 선지자. 왜 그랬느냐. 이 하늘의 임금, 즉 하늘의 왕을 보여줬기,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재림 때라든가 보이신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도 하나님을 뵙고 그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의 죽음을 한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많은 걸로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랑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얘기하지만은 이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꼭 어떤 체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앵무새모양으로 뭐 문자나 잘잘 외워서 말이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는 어떤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많은 교회도 있는데 이곳에 나오느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참 결심과 믿음과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 오늘 제목인 내가 여기 있나 하는 이 신앙은 나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꼭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 자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있나이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그 뭐 세상 사람과 같죠. 주인이 없을 때 주인 낯을 피해서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든가 거짓말을 하고 딴 데를 가든가 그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양심을 가졌다면은 주인이 뭐 이때나 저때나 언제라도 찾을까 봐서 항상 대기하는 준비하는 마음 어디 가도 자기 행방을 꼭 알립니다. 아, 주인님 이 종이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아 주인이고 뭐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지 무슨 소리냐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꼭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의 생활에 참 철학을 삼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신앙은 내 마음이 늘 성전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내 몸이 비록 교회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은 가령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의 상을 당해서 친정이나 또는 시댁에 가시느라고 또는 못 믿는 남편의 억압에 못 이겨서 참 피서의 길을 특히 여름 뭐 하계 수련회가 있다 하는데 나는 가고 있다 하는데 아야 놀러 가자 해서 피서의 길을 떠나게 돼서 각종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이 오직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궁상 맞다고 해서 야단을 맞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의 영육간에 그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전당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늘 믿음으로 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아직도 잠이 들 깬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좋습니다. 그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들으셨지? 성전이죠. 내가 성전에 있습니다 하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저 시계 주문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는 아 이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구나. 내가 은혜받는 길이구나. 자손만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길이구나. 또한 맡기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시간 떼고 간다 이러시면 손해죠. 시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네. 자, 보세요. 교회 한 번 나온 사람과 두 번 나온 사람과 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루에 뭐 교회 한 번 아니라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봐. 지겹죠. 교회 나가면 뭐라냐 말이야. 미움이 앞서고 벌써 불화하고 수근수근. 이것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첫째는 내 마음에 늘 성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 있나 할 때는 그곳이 어디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낭만 가운데 참 절망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죠. 오늘 읽었지만은 내가 누구를 보낼꼬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모른다고 외면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죄의 허물을 내가 사함받고 그 체험이 늘 있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걸 진짜 느끼고 말이죠. 하루에 수백 번, 수십 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자리는 죄사함을 받고 참 천만 번 죽어서 마땅한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생활이 없이 뭐 불평불만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지 않나. 이게 귀 기울이는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집안이 잘 되죠. 다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 성경에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는 장사가 없어요. 다 남는 장사입니다. 남아. 역대상 4장 9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야베스. 그 야베스가 구한 복의 복이 또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리냐? 내가 여기 있나야 이다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가 양심의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서 하루에 수백 번 들려오는 그 소리를 기다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의심 많은 제자 그 도마. 이 도마는 은혜 자리에 8일간 지각생입니다. 남들은 다 모여가지고 참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자리에 8일 늦게 나타났지 않았어요? 이 8일 동안 은혜의 자리에서 말이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강하게 쏟아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하루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여러분의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말씀했죠. 내가 성전에 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냐 하는 그 자리예요.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변화산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1절이야 8절까지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변화산에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생활이 변화돼야 돼.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행동도 또 성경 보는 것도 변화가 돼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저 밤낮 그 자기만 내 욕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참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맨날 내 자식, 내 사업, 뭐 내 자기 욕심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변화가 되면 좀 달라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돼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변화산에 올라갈 것이냐? 왜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느냐? 그 답이 뭡니까? 주님을 뵙기 위해서 또 신령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제자 셋 데리고 올라갔죠. 주님을 뵙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변화산에서 변화됐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받고 담대한 신앙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그러면 변화산에 올라갈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첫째는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모신 자가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모셨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참 우리가 별짓 다 하고 뭐 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일날 겨우 한번 쓱 나타나가지고 하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끝나고 축도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서 말이죠. 다시 신랑 예수님을 버리고 죄악된 세상과 다시 짝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일주일간에 한 번 또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자가 어떻게 심령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활의 변화가 됩니까? 또 물질의 축복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갈 자 누구냐 할 때에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모신 자가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너 평소에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만 되면 그저 남 나타났을 때 보이기 위해 서지 말고 너 좀 평소에 잘해라. 공부도 평소 실력 있는 사람이 그냥 가서 시험 보면 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변화산에 올 자는 누구냐면 주님이 따로 세운 자입니다. 너는 특별 사명이 있으니 좀 따로 세웠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마 다 집사님들 이상 되실 겁니다. 성직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직이라는 거,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 할 것 없이 어떤 세상 권세나 명예나 지위보다 더 참 값이 있어요. 큽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 권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니 뭐 집사직분, 뭐 장로직분, 목사직분 이 보통이 아닙니다. 봉사직이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직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대통령님 뭐 대통령 각하 오셨습니까? 그럴까요?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사들이 보면 전부 감옥 출신 아니면 참 뭐 신문에 나가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대통령 했다가 존경할 것 같아 인정합니까? 그러나 충실하게 참 뭐 집사 노릇했다 권사 노릇했다 장로였다 그런 분들 아이고 우리 뭐 김 장로 이 장로 오셨구만 얘기 안 할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거 봉사직이지만은 대통령직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주 가볍게 여겨 이런 귀한 성직을 우리가 받았어요. 응? 장로님은 뭐 더 말할 필요 없고 목사님은 더욱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귀한 성직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따로 세운 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처럼. 응? 그런데 그 집사가 시험 들면 되겠어요? 장로가 시험 들고 목사가 시험 들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 그런 시험 드는 사람들이 따로 세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책에 대해서 이 성직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도리어 이 성직이 뭔지를 모르고 마치 집을 지은 다음에 벽에다가 액세서리 갖다 붙이듯이 심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직을 주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임명했어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직이 귀한 것이다. 지금은 눈에 아니 뭐 하든 안 하든 뭐 차이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보시잖아요. 이 녀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잘 감당하세요. 자손만대 복받을 뿐 아니라 이 여러분 당대 눈 뜨고 복받는 걸 봅니다. 봐요. 꼭 죽어천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참 비가 내리듯이 눈이 내리듯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복이 내리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권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꼭 우리가 뭐 달라고 해야만 줍니까? 아 필요하겠구나. 이 녀석 참 태도가 됐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하면 안 하고 감당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산에 올라갈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거기 올라가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한 토막을 미리 보고 신앙이 확실해지기 위해서예요. 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데리고 올라갔었죠. 예수님 데리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왔죠. 같은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변화된 뭐 희고 말이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들의 신앙이 그걸 보고 들음으로써 희미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그냥 유명한 선생, 재주 부리는 분인 줄 알았더니 순간적으로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에게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미리 보자. 천당 가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땅에 있을 때 보자는 거예요. 죽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그런 변화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믿습니다 하지요. 어느 목사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참 있지만은 이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순종의 조상 이삭의 고백이야.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할렐루야는 또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전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쓰죠. 할렐루야는 행함의 조상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생활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온 그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행동,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우리가 행함의 조상 하죠. 야곱.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냈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첫째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랬죠? 첫째가 성전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세는 양심은 늘 성전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함을 통해서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남편이 외국에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뭐 중동에 일하러 갔다든가 뭐 갔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내는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속도 상하고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겼나? 어느 여자라도 생겼나? 남편을 보내고 나서 부인으로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거기 보니 소음 들어보니까 뭐 요란하더구만 해가면서 걱정이 되고 초조할 때 친구가 참 연락이 해서 알아보니까 다들 그 건강하게 잘 있고 뭐 다른 여자도 못지않고 돈 벌기 위해서 참 애쓴다고 하더라. 그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속이 후련하고 말이죠. 걱정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그 체증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내가 사람 믿지 못했구만. 아, 믿고 걱정하지 마 하고 떠났는데 말이죠. 들리는 소문 보니 이 사람 별별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 우리 남편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남편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천상천하의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기 있나 할 때는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하죠.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는 헌금을 바친다 그래요. 어느 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오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시면 복, 헌금 해놓고 밑에 보면 봉이라 그랬어. 복을 받아오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만큼은 뭐 내가 헌금을 했다, 바쳤다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뭐 어느 교회 가시든지 간에 복을 받아왔다고 하는 복은 받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가 궁하고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볼 때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인해서 운행하다가 다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돌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돌아가 그렇잖아요. 예배서 1장 23절에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모든 게 충만한데 뭐가 없어가지고 뭐 해서 내놔라 바쳐라 하겠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이 둘이라고 하죠. 둘이라고 한다면은 그 육신의 아들 두 아들이 부모 앞에 효도를 해도 참 그 복을 감당을 못할 텐데 은혜 받은 아들은 수만 명의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이상의 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약속하신 변화의 반열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송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신 후에 마치겠습니다.